자, 이번 달부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겠습니다. 이제 6월인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건강에 주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까지 우리가 읽은 게 이제 고대 세계에 대한 책, 고대 세계에 만들어진 책들 읽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근대 세계에서 만들어진 책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지금까지 읽을 때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텍스트를 즐기는 방향으로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부터는 텍스트 자체를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사람이 가령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오늘부터 읽게 되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물론 우리가 단테를 읽을 때도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읽을 때도 어떤 시대를 살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마키아벨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하고 또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 그 시대하고 마키아벨리 텍스트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텍스트가 있다면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관계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고전은 어찌보면 이제 군주론부터 지금 읽게 되는 이 책들은 근대 세계의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늘날의 이야기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이 양반 처음 왔죠?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수강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수강 태도 그러니까 벌써 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 온 분들은 수강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질문 자주 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처음 왔죠? 예, 이러지 말고 네? 하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도 절대로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뭐 이런 걸로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가령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하죠. 뭐 요즘에 어떻게 살아? 요즘 어떻게 살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지난번에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못하면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어. 예. 지난 시간, 아니, 어쩜 똑바로 입어. 데려 입어라, 어쩜. 어? 형편 안 좋아? 어? 옷이 이렇게 구겨 구기래. 가출한처럼, 사람처럼. 숙제가 이번에는 두 번 있어요, 이번에도. 항상 숙제가 두 번 있습니다. 숙제가 두 번인데, 숙제라고 해봐야 뭐 겁먹을 거 없어요. 숙제해서 내면 제가 체크해서 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날 때 다음 주에 내야 될 숙제.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숙제 돌려주고 그 다음에 3주차에 숙제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숙제를 내면 3주차에 저한테 제출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돌려주고 숙제가 두 번 숙제 못 하겠어요? 아니, 아니요 예예 예스 뭐 간단하잖아 예스 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숙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처음 왔죠? 숙제할 수 있겠어요? 예 아 근데 의상 스타일이 아주 멋집니다. 70년대 스타일인데. 좋아요.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A4용지 반매 정도 쓰는 거예요. 숙제.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올 때 뭔 유인물 하나씩 받았죠? 네. 예, 그 유인물이 지금 느닷없이 오늘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한다더니 뭐 흑사병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유인물 받았을 거예요. 왜 이게 있느냐? 이를테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염병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하다못해 15세기 마키아벨리가 살아가던 시대에 이른 흑사병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그거는 유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먼저 마키아벨리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준비사항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거 텍스트 이거 가진 분 손 들어 봐요. 텍스트 이거 한번 들어 올려 봐요. 이거. 이거 다. 그다음에 이게 없는 사람은 요거 가진 사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온 사람. 요거 하고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올해 새로 나왔어요. 이탈리아판에서 말하자면 현재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떠요. 뭐 어린이 군주론도 있더라. 어린이들이 이런 걸 읽어서 뭐 하는데? 도대체 어린이들에게 왜 이런 책을? 어린이들에게는 헨델과 그레텔 이런 거 읽어야지, 그죠? 헨델과 그레텔 이런 거 그런 거 읽어야 되는데 어린이 군주론도 있어요. 서해문 집에서 나왔나 그래요. 어린이 군주론 그런 거 읽지 말고 지난번에 신곡 어떤 양반 지난번에 할 때 뭐 알기 쉽게 풀어쓴 신곡 갖고 왔고 욕 뒤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텍스트는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거 예전에 이걸 사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와도 돼요. 제가 두 개 다. 여임동문 이건가? 네. 이게 없나? 이거 하나 사줄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8,000원밖에 안 해. 8,000원이면 요새 여기 스파게티 하나가 얼마야, 요새? 싼게 8,000원. 그러니까 스파게티 한 번만 안 먹으면 되니까 이걸 사 이거를. 이게 이탈리아판에서 그래도 이게 번역이 되어 나온 거니까. 여기 둘 다 이게 제 3판 개역본이에요. 하면 표지가 굉장히 화려해졌죠. 사실 이 두 개 다 출판사 까치 출판사인데 이게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있는 근데 이 까치 출판사의 표지들은 좀 촌스러워요. 그나마 좀 촌스러움을 벗었어. 이게 까치 출판사의 표지는 하도 촌스러워서 이 출판계에서 까치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촌스럽다 해서 까치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까치에서 나온 책들 다 촌스러워.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덜 까치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이게 약간 꺼이꺼이스러운 분위기로 약간 바뀐 게 있어요. 그 책 표지를 봐도 윤상훈 군 그지? 이게 좀 까치스럽진 않지? 이게 그래도 좀 까치스러웠는데? 더 까치스러워. 줘봐 이리 줘봐. 아, 이건 예전에 나온 거구나.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 이 군주론의, 이게 초판일걸?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초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강정인 교수가 서강대학 정치학과에 강정인 교수가 이제 이걸로 초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개정판을 내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진짜 까치스럽죠? 촌스럽게. 이 디자인이 정말로 뭐 거의 아무 개념 없이. 아, 책이 이제, 요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사할 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도 뭐 그 이탈리아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된 걸 좀 보고 싶다 하면 이제 군주론 영어판이 있습니다. 이 영어판을 사서 볼만한 좋은 책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보기 좀 어려운 사람은 이탈리아어가 안 되는 분들은 영어판 이 번역이 지금 마키아벨리 군주론 영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게 하비 맨스필드가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하버드대학 교수인데 하비 맨스필드의 영역본 요거를 추천합니다. 이 하비 맨스필드가 쓴 책 중에 마키아벨리스 버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덕목이라고 하는 책이 5월달에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마키아벨리의 덕목이라고 하는 책이. 근데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제가 지금 사질 않아서 사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한 70% 정도는 번역이 엉망이라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비 맨스필드 교수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영어 문장도 까탈스럽고 요 사람이 번역하는데 이 번역자의 하비 맨스필드 요 사람은 저 미국의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주의 우파의 경전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좌빨 있잖아? 좌빨의 반대가 이제 보수 우파잖아요? 보수 우파에 말하자면 최고급 텍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근대부터 이제 근대 이후의 이데올로기가 보수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서 1진급에 속하는 책이에요. 1진급에. 그러니까 이 하비 맨스필드 교수는 미국 보수주의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 이념의 1인자. 미국 보수주의 1인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일단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사람. 영어 표현 자체가. 영어도 다 같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른바 콜롬비안 잉글리쉬. 보스턴 지역이 있죠. 보스턴 지역의 그 정통 그 표현들. 콜롬비안 잉글리쉬가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아버지도 정치학과 교수였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말하자면 1인자다. 이러면 두 번째로는 일단 영어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품격이 일단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스칼라십이 공부가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고전 번역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수주의자들이야.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게 되는 사람들이지. 이 신곡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좌파? 미국에서 좌파? 촘스키? 외국어 안 돼. 영어밖에 못 해. 나 촘스키 우습게 알아요. 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후배가 그래. 형, 촘스키가 형보다 무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걘 영어밖에 못 해.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겁먹을 거 없어. 영어밖에 못 해. 미국 사람 만나면. 우린 외국어 잘하잖아. 그치? 일단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되고 일본말도 좀 하잖아. 벤또라든가 뭐. 기레빠시 뭐 이런 말 하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도 가끔 하잖아. 니하오. 근데 일단 외국어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있죠. 빅터 데이비스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 우파야. 그 다음에 플라톤의 국가. 그걸 번역한 사람이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놨는데 최고의 번역본으로 알려지는 영역본 중에 그 사람도 우파 보수주의. 이 마키아벨리 번역한 하비 맨스필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 그러니까 서구 보수주의 사상의 그 쭉 줄기를 잇는 그런 고전들을 이 사람이 다 번역을 해놨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번역 일단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톰스키 같은 이 좌파들은 무식해서, 아, 그냥 책을 읽을 게 없어. 짜증스러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깊이 있게 쫙 하거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다르죠. 그게 또 다르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원래 어떤 사회가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보수주의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회 기반을 쫙 다져놔야 돼. 그러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좌파, 진보, 이런 진영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안 해. 날이면 날마다 밥그릇 싸움이야. 에? 무슨 장관 자리는 하나 해먹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해. 이 하비 맨스필드가 저기 강연한 비디오 같은 거 읽어보면요. 아, 이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폼나. 말도 잘해. 멋지게 막 목소리도 죽여. 무슨, 어우, 막.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저기 현존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 세 명을 꼽아봐라. 그럼 일단 하비 맨스필드. 이 사람 일단 1급.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비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하비라고도 있어. 하비들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알란 하비라고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진가. 그 사진가,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가인데 데이비드 알란 하비. 그 쿠바 있죠, 쿠바. 그런 여행 사진 그런 거. 거기 보면 데이비드 알런 하비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가. 데이비드 알런 이게 데이비드 하비 맨스필드, 데이비드 하비. 이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 하비는 칼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을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뉴욕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뉴욕 시립대학의 인류학과 대학원 인류학과의 교수인데 어쨌든 요 책을 하비 맨스필드 이 책을 한번 구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할 겸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번역에 자신이 있는지 이 트랜스레이터스 노스, 이 번역자의 말, 이 번역자의 말 요 맨 뒤에 보면 이런 건 이제 멋진 문장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봅시다. 'If the reader thinks my translation a bad one, If he thinks good, thinks it good. 레팀런 이탈리안. 자, 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if the reader thinks my translation 나의 translation a bad one, let him try his own. Let if he thinks it good, let him learn Italian. 이거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자네 해봐. 만약에 독자가 나의 번역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것을 하게 하라. 그의 것을 해봐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이 좋다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탈리아를 배우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이제 좀 풀어서 번역해 보면,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독자가 네가 해봐라. 이 번역 마음에 안 들면 네 해봐. 그 다음에 번역이 괜찮다고? 그러면 이탈리아를 배운 것처럼 그런 거다. 이탈리아를 배우라. 이게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위에 거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냥 해. 이거 있을 수 있는 말이죠.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네가 해봐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탈리아어를 배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게 이제 이 하브맨스필드의 이게 말장난이야. 아 미치겠어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대본으로 삼아 이탈리아 공부를 해라. 아 대본으로 삼아서 이탈리아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원문전을 가져다가 내 거하고 대조를 해봐라. 그런 뜻이다. 또 다른 사람은 거기 하얀 셔츠 입은 분. 예, 뭐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나만큼 이탈리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자만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문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번역이 최고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 없어. 세민 씨 맞지? 네. 밑에 거. If he thinks it good, let him learn Italian.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줘야 돼? 내 번역이 좋게 보인다면, 이탈리아를 배워라? 그러니까 배워라. 근데 무슨 말이냐고, 그게. 누가 몰라, 지금.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딱 늦게 왔어. 이 친구가 다 했다고, 얘가. 짜증나게. 왜 배우라야? 그러니까 왜? 내 번역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배워서 아까 이 양반 말대로 대조해봐라. 그런 말이지. 이탈리아, 네가 이탈리아를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뜻도 있어. 네가 내 번역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이탈리아를 할 줄 아는 놈이에 틀림없어. 그런 뜻도 돼. 네가 이탈리아를 할 줄 모르는 놈은 내 번역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거 없어. 나쁘다고 말하는 애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가 이탈리아를 하든 말든 관심 없고 네가 내 번역을 좋다고 말한다 해도 나는 네가 이걸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도 지금 이걸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번역본을 낼 때 맨 뒤에다가 번역본을 낼 때 이렇게 한마디 지금 국리 중이에요. 이게 맨스필드의 그 이 포스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나도 뭐라고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계속 국리 중이야. 이게 내 번역 최고다. 맨 밑에 우리가 그랬잖아. 뭐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바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질정은 싫어 이제. 질정은 해철이니까 싫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번역본을 비록 내 번역이 후지긴 하나 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어쨌든 요거는 국리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트랜스레이터스 로스 이게 이 사람의 맨스필드 이걸 읽고 나서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뭘 하는구나. 이 사람의 제자들이 하버드 대학의 그 디파트먼트 오브 거먼트 우리나라로 지금 정책학과쯤 되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보수주의 엘리트니까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프린스잖아. 이 군주잖아. 왜 이 책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군주. 이 사람은 군주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하비 맨스필드에게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갖다 회상하고 그 내용을 묶어서 Educating Prince, 군주를 교육하기라는 책을 묶어낸 것도 있어. 제자들이. 그만큼 이 센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아, 내가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이게 하비 맨스필드 좋아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 중에 하비 맨스필드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이런 멋진 문장들을 하나쯤은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번역이 최고니까 아무도 못 댐벼. 이탈리아로 해봐라.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글을 쓸 때 그 안에 굉장한 그 자부심을 숨겨두는 거. 이게 정말 그 글쓰기의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저도 그 말 하나를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제가 번역본 하나 내면서 그 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 얘기를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분간 이 번역을 덮을 만한 번역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최소한 10년 동안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담은 이 문장을 구상 중에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펴봅시다. 군주론 이 책을 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해가 1469년이고 마키아벨리가 죽은 해가 1527년입니다. 1469년에서 1527년. 마키아벨리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키아벨리 이거 읽을 때 이게 군주론의 이해를 위한 당대 이탈리아 역사기관 말고 그 15세기경 북중부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라고 돼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다 있죠? 옛날 판이나 여기 지도를 좀 보세요. 책을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제 책 빌려드릴게요. 자, 두 분이 같이 보세요.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돼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는 상대적으로 포르투갈, 아라곤, 카스티아 이렇게 셋으로 돼 있는데, 나바라. 이탈리아 반도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피렌체 공화국이 있고, 로마가 있고, 밀라노 공국이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라벤나, 우리가 이제 꿈의 이탈리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루자. 그렇죠? 볼로냐, 페라라, 파두아, 피사, 베르가모, 밀라노 뭐 이렇게 많아요. 꿈의 도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 이 지도가 그려진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스페인은 지금 마키아벨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여기 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탈리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이탈리아가 그만큼 분열되어 있는 나라라 이런 뜻이에요. 분열되어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단테의 신곡 같은 경우는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아무 무관한 텍스트일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의 이 텍스트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마키아벨리. 딱 외교관이니까 그냥 외교관의 실용 문서예요. 이 책은. 지난번에 제가 단테 신곡의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죠. 양아치들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이거는 사상서가 아니에요. 사상서가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부에서 일을 하는 관리가 이탈리아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이렇게 이탈리아가 복잡스러운데 스페인은 왜 이렇게 단순할까? 스페인은 아직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패권을 잡고 통일을 이룬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도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즉, 이길 보세요. 우리는 고려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로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는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본 경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본, 지금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지금 내년이 한국전쟁 60년이니까 60년이 넘었죠. 이런 상태는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조선왕조 시대를 한 500년 거치면서 항상 통일된 나라에 살았죠. 그 분열된 것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다음 17세기, 그러니까 이 300년 정도 걸친 유럽의 이제 근대사를 이해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통일된 나라에 살았거든요. 가령 지금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반도의 역사하고 이렇게 딱 대조를 해보면 어느 시대냐면 어느 시대쯤 되겠어요? 제제 말. 마키아벨리 생물연대라고 이렇게 해보면 언제쯤 되겠어요? 네? 마키아벨리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게 1492년이죠? 그때하고 비슷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네? 조선 초죠? 조광조, 김효사와 뭐 그런 기묘한 사건이 일어난 김효사와 그때 무렵이에요. 성종 때, 그때. 지금 연산군이 이렇게 술 먹고 놀던 때. 그 시대하고 지금 이렇게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지금. 그 시기가 이렇게 겹쳐. 근데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잖아요. 1592년이 임진왜란이니까. 대체로 그 시대가 마키아벨리 시대쯤 되죠. 조선 전기. 근데 제가 이제 조선, 우리가 조선, 그 당시에 조선하고 유럽하고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르냐.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조선의 태조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태종, 조선의 아들, 아니 태조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의 업적이 몇 가지 있는데 태종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뭐라고요? 왕권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왕이든 왕권을 강화하려고는 해요. 세상의 왕이 아, 나 왕 좀 힘드네. 왕권 약화 좀 해보자 이러는 왕은 없습니다. 제가 왕이라도 엉기는 놈들이 있으면 야, 쟤 좀 잘라라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쟤 좀 죽이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권 강화라고 말씀 죄송합니다. 기껏 답했는데 심하게 쫑꼬져가지고 말해봐 송이슬. 태종의 업적,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업적이에요. 태종의 업적,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뭐라고요? 세종은 태종. 아니 세종을 세자들에게 그거요? 그거는 집안일이잖아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태종의 업적. 한양천. 네? 한양천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령 여러분들 이 세계사라고 세계사적인 개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 세계사의 입장에서 뭘 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단태에서 이렇게 마키아벨리 넘어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세계사, 한반도사 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머리가 글로벌하게 움직여 줘야 돼요. 세계사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콘텍스트를 알아야 된다고.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령 이번에 저기 북한에서 저기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미사일 쐈는지 뭘 쐈는지 뭘 쐈어요 얘네들이. 뭐 장난감 병정놀이 하는 놈들 같아. 먹고 살기도 힘든 애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조갑자 선생님이 또 좋아하셔. 그러니까 쐈잖아요. 근데 저기 제가 저기 아 선생님은 저기 백년 연평도? 저분이 연평도 해병대 출신이셔. 박수 한번 부려야지. 요즘 시대에 연평도 해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병력을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모르시죠? 아, 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는 사실상, 저는 저기 포항에 있는 일사단 출신이라,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포항 일사단 출신이라, 사실 연평부대나 병령도에 있는 애들은 맨날 낚시만 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령도나 연평도 출신들이, 포항 해병대 출신들을 갖다 안 좋게 생각해, 서로. 근데, 지금, 지금 해병대 그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 같은데 가면요. 아, 제 어쩔 수 없어요. 가면은 이 병력을 요새 감축한다 그러거든 거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병력을 감축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해병대들마저도 이게 저기 반정부에 앞장서고 있어. 이 정도로 심각해.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왜 쏘는지 핵실험을 왜 하는지 이거를 단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이 이 추구해온 전략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직접 양자 대화를 해서 직접 북미 수교를 하는 거 이게 기본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은 육자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육자회담을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끼어들어오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해서 육자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 육자회담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정말로 1대1로 대화해서 딱 쟤네가 먹을 것만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또 그렇게 해줘. 미국은 또 나름 쟤네들이 전 세계를 갖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쏘든 핵실험을 하나 하든 이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과 오바마의 세계 지배 전략, 그 다음에 북한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러시아의 어떤 잔머리, 일본의 꿍꿍이 속, 이런 걸 다 알아야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어떤 국지적인 사건 하나가 이해되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세계와 근대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표지에 그림이 이탈리아 반도하고 스페인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탈리아 상황을 이해하려면 스페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스페인이 유럽 근대에서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뤘어요. 이제 통일국가란 말이 제가 했는데 마키아벨리 목표도 이탈리아 통일국가. 유럽에서 스페인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영국이 통일국가를 이뤘죠. 그 다음에 영국이 통일국가를 이룬 다음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러 나가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게 너무 꼽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통일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오랫동안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다퉜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루이지애나주라고 있죠. 루이지애나주가 무슨 뜻이냐. 루이지애나가 루이왕의 땅이란 뜻이에요. 원래 프랑스 식민지예요. 캐나다 쾌벡주는 프랑스어 쓰죠. 그 다음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여기는 멕시코 땅이었는데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벌써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도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 경영, 프랑스와 영국의 싸움 이걸 이해를 해야만 미국사가 이해가 돼요. 즉 근대사회다 하면은 첫 번째로 근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사태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거야. 오늘날. 그러니까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북한에서 핵실험 한다고 뭐 이게 라면이나 사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슈퍼에서 라면 신라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뭐 이러면 안 돼. 그냥 산악라면 먹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1번이 그러니까 근대 세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글로벌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자본주의도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전 지구적 자본주의였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근대 사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유럽 근대는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 통일국가,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요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태종이 필요해요. 자, 태종 태세 문단세. 네? 자, 태종의 업적이 왕권 강화인데 왕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약 이름을 호패. 그렇습니다. 호패. 여러분들 이게 태종은 배워야 돼요. 태종 그러면 호패야 이제 앞으로는. 네? 유동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호패. 태종 호패. 유동근처럼 이렇게 불. 유동근 연기 잘하죠? 이렇게. 이 자식들. 그러니까 최명길이가 더 나왔던 것 같아. 호패. 왜 호패가 중요한가? 세계사의 차원에서 볼 때 14세기에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조선밖에 없어요. 이 세계사의 사건이야, 세계사의 사건. 별로 안 중요한, 주민등록증 다 있잖아요. 아직도 서양에는 주민등록증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실 우리는 행정전산망에 들어가면 우리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중요하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국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주 쉽게 그것을 용인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한테 아 우리는요 자랑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남바가 확 붙죠 13자리가. 그럼 서양 사람들은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증이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운전면허증 여기는 지금 제 얼굴하고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검을 해도 주민등록증을 보면 경찰들이 본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던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뽀샤샤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 주민등록증의 사진하고 한 10년 정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데 막 얼굴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살에 이제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뭉거진 사진하고 그래서 제가 불신검을 해서 딱 주민등록증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이 이 사진과 이 본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주민등록증인데도 본인이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경찰이 물어보면 주민등록번호 외워보라. 그럼 말라라라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는 아주 익숙하죠. 조선시대 때부터 익숙했던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죠? 만나보면 너 주민등록번호 뭐냐 물어보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패를 그러면 전 국민에게 여러분들이 호패라는 물건을 생각해봅시다. 전 국민에게 호패를 채웠다. 그러면 지금 멀쩡한 놈이 몇 놈이고 저기 뭐야 나이가 몇 살 이상인 사람이 몇 놈이고 이게 호구조사가 딱 되는 거죠. 호구조사를 하고 호패를 채우는 거죠. 그렇죠? 즉, 다, 우리들 이게 호구가, 이게 주민등록증 하나 있으면 국적을 부여해주는 거야, 이게. 국민 개념이 생기는 거야, 국민 개념. 이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이 개념이 없어요.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 알아요? 크린트 이스트우드하고, 어쨌든 그 이상하게 생긴 여자하고 나온 영화 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배우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멋진 크린트 이스트우드하고 그 메릴 스트립하고 한 쌍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운 일인데 그 매디슨 카운트의 다리에 카운트 다리 그 영화 보면 메릴 스트립의 남편 있잖아요. 그 백인. 그런데 그 클린턴 대통령의 출생지가 아칸소주거든요. 그런 아칸소주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도 한평쯤 돼요. 나비축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라남도 한평이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싼 동네거든요. 그쯤 돼요. 그냥 꾸리꾸리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아칸소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워싱턴도 못 가보고 죽어요. 우리가 서울 안 가본 사람 없는데 그 사람 다 워싱턴도 못 가보고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맞아? 뭐 뙤약볕에서 백인인데 뙤약볕에서 평생 일만 하니까 이 목이 까맣게 타진 않고 빨개져. 그래서 빨간 목에 레드넥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시골에 사는 백인들 농사 일만 하는 레드넥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 개념이 없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카운티 있죠. 그 카운티에서 태어나서 카운티에서 살다가 카운티에서 죽어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걸핏하면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국민성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국가주의가 강하냐. 오래된 전통이 600년도 넘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가 프랑스 사람이다. 내가 독일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산 지가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 그냥 내가 사는 동네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즉 태종이 호패를 쳐서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유럽에서도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 이게 근대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한반도 땅덩어리도 남북한이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힘이 없다 어쩌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이탈리아 반도 지도 있죠. 이탈리아 반도 지도를 보고 그 지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옆에 동네 프랑스는 이게 국민국가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키아벨리를 포함한 이런 위정자들에게는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 사람들의 당면한 중요한 일이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통일운동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국 한반도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계사의 관점에서 또는 전 지구적인 정치 글로벌 폴리틱 지구적 정치 차원에서 뭔가 힘을 좀 쓰려면 통일을 해야 돼요. 저거 뭐 이런 말하면 친북좌파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이제 친북좌파 아니에요. 친북 아니에요. 저 김정일 싫어요. 배나온 아저씨들 싫어하고 아빠가 뭐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면 짜증나요. 무슨 가문의 무슨 라면집도 아니고 말이죠. 에? 국가를 갖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이번에 손자한테 물려주잖아요. 짜증나요. 그런 거 저는 안 좋아해. 그냥 저는 그 추첨이 제일 좋아요. 추첨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사라고 하는 세계 정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는 이 15세기부터 이어져 온 근대 세계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대 세계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변부 국가예요.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즉 여기에 있으면 모르는데 바깥에 딱 나가면요. 바깥에 나가서 자, 우리가 지구 상공에 떠서 이 지구 상공에 여기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떠서 우리가 아주 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세력권을 갖다가 색연필로 그려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남한은 미국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죠. 그것이 전 세계인의 이 정치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식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말하자면 보호령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통일하는 게 급선무야. 쪽팔리잖아. 어? 쪽팔잖아요. 쪽팔리지. 어? 미국 애들 오면 쪽팔잖아. 그리고 미군들 와서 이렇게 하면 쪽팔리잖아. 그쵸? 이태원에 주둔한 게 아주 오래전부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고려시대 말에 몽골 제국이 고려를 쳐들어와서 몽골을 식민지로 삼았죠. 그때 고려시대 고려 사람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짐작해봐. 몰라요. 그러지 말고 때려 맞춰봐요. 몇 명이었어? 이제 고려시대 고려 사람들의 인구가 6천명. 6천만? 6천명. 뭐 자기 집안 식구들만 세지 말고 200만이었어. 200만인데 몽골에서 고려를 정복하는 데 사용한 병력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밝혀져 있지만 않지만 몽골 기병 있잖아요. 말탄 기병이 20기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말 20마리. 뭐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13세기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죠. 몽골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느냐. 한반도 상공에 최신 전투폭격기 20대가 날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세요? 응? 최신 전투폭격기 20대가 한반도 상공에 날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반도 상공에 최신 전투폭격기 20대가 날고 있으면 한반도는 딱 끝장나잖아요. 비행기 타면 동해에서 서해가 한눈에 보이죠? 한반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헬리콥터만 타도 다 보여요. 동해가.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에 전투폭격기 20대가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쑥대밭이 되잖아요. 몽골 기병 20기가 와서 딱 그 고려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몽고에서 지배해서 대원제국을 이뤘죠. 대원제국을 이뤘는데 이 몽고의 사위나라는 고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생겨났던 나라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까지 올라가 본 나라는 고려 말이야.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북경, 베이징, 그 북경을 그 당시에 연경이라고 그랬는데 몽골 제국의 수도 연경은 전 세계의 물상과 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미국의 뉴욕보다도 더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충선왕, 충수광 이런 사람들은 왕이 몽골의 공주와 결혼했죠. 몽골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여기 와서 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 왕들의 그 당시에 충자 붙은 고려 왕들 있잖아요. 이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몽골의 사위국이지만 세계사의 차원에서 딱 본다면 남의 나라에서 세계사를 딱 들으면 야,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게 몽골의 유일한 사위국이야? 그럼 세계 2위 국가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냐. 세계사의 차원에서 사태를 보는 거하고 일국사, 그러니까 한 나라 역사의 차원에서 사태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마키아벨리 읽고 그 다음 달에 우리가 데카르트 읽잖아요. 그 다음에 몽테스키외, 막스 베버 뭐 이렇게 읽잖아요. 읽을 때 계속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마키아벨리 시대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하냐? 서양의 역사를 보면 저 고대 자 우리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저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만들어진 아테네의 폴리스를 생각해 봅시다. 아테네의 폴리스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죠. 즉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추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 시대가 끝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정복이 있고 나서 이른바 로마 제국이 성립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신하 백성이에요. 신민이에요. 이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군대에서 복마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토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보세요. 유럽에서 이탈리아 반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해서 스페인 북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프랑스의 지금 프랑스 지역, 그다음에 영국 그 브리튼 섬의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라인 강으로 해서 그렇게 넓어.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틈도 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칸소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로마 제국이 딱 무너지고 나서 이제 서양 중세시대에 돼요. 서양 중세가 되면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살죠. 영주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성이 있고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기사가 있고 기사 밑에 농노들이 농사를 지어서 요 사람만 먹여 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령 그 뭡니까 그 동화책 소공자 알아요? 소공자 동화책 읽어봤어요? 소공자 읽어봤어요? 네? 부담 갖지 말고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얘기하세요. 그 옆에 있는 분 소공녀는 읽으셨어요? 소공녀만? 예? 네?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읽었어요? 소공녀만? 소공자는? 소공자 안 읽으셨고, 예. 소공자 하 짜증나. 소공녀 읽지 마요. 소공자가 더 중요한 좋은 책인데. 소공녀는 무슨 뭐 다락방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새들과 대화하고 아우. 저 어렸을 때 그 도마치 이따 소공녀 이따 말아서 허 이 기집애 왜 이래? 대화 뭐 새야 새야 뭐 이러고. 소공자가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소공자가 뭔 얘기인지 알아? 소공자가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그건 나중에 얘기했어. 소공자에 보면은 소공자의 그 세드릭이 남자 주인공이 세드릭인데 세드릭 할아버지가 뭐예요? 에? 뭐요? 뭐, 책이 많은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아니죠. 세드릭 할아버지가 뭐죠? 귀족이죠. 뭐예요? 모르겠어요. 읽으셨어요? 세드릭 할아버지가 뭐예요? 백작, 그렇죠? 드림코트 백작. 지금 백작 생각, 백작. 백작이 영주잖아요. 그러면 세드릭 엄마가 미국 여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국의 할아버지가 천박한 미국 애하고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짜증나갖고 얘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애가 보니까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영지를 물려주려고 해갖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끝나자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얘기가. 그죠? 예, 보면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세드릭 엄마하고 세드릭하고 이렇게 영국으로 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왔는데, 세드릭, 드림코트 백작이 할아버지가 미국 여자를 성 안에서 살게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성 밖에 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러 번 읽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휴, 기억도 안 나시나? 성 밖에 살라고 그러고 세드릭만 안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드림코트 백작의 집사, 하인들이 그러는데 이 세드릭의 엄마에 대한 그 칭송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자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이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빵도 이렇게 빵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그 저 사파가 저 생각나 빵 바구니를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드레스가 쫙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빵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봤어. 길 가다가 세드릭 할아버지가 세드릭 엄마를 만났는데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버님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빵을 나눠주느냐? 그러니까는 이 영지의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애들을 빵을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세드릭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 온고집 놓였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물어보지 이제 세드릭한테. 근데 그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기억나죠? 그 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백장님의 은혜, 근데 그 세드릭 엄마가 얘기하면서 이게 백장님이 시킨 거라고 거짓말을 하거든. 그게 중요해. 이 여자 굉장히 영악한 여자야. 굉장히 영악해. 이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잔머리가 보통이. 약간 고수야. 그러니까 이 백장님이 시킨 거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영지의 사람들이, 영지에 그 사는 사람들이, 백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도 계속, 백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잖아.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가 미국 건국 이후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꽤나 요즘 일인데, 아직도 그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백장님의 은혜를 입어야 삶이 편안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동화책이. 그 동화책도 그냥 읽으면 안 돼.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철없을 때 어떻게 하면 백작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백작은 아빠가 백작이어야 되더라고. 아니면 뭐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백작이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는 백작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유럽 제가 이제 유럽 철학을 전공한 유럽 지성사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백작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작이 영주잖아요. 그죠? 백작이 얼이잖아요. 얼. 백작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농노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살림살이가 편에 만에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애들보다 관심이 없고 일단 우리 백장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영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세드릭 엄마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 집 아들도 착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빨리 백작이 드림코트 백작이 빨리 죽으면 우리가 편해 세드릭 백작이 되면 우리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청장님이 이번에 착한 분이 되셨으니까 우리 삶이 편해. 이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동대문 구청장이 누군지도 몰라.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데, 서울시내 서대문, 동대문, 문자 들어가는 구가 두 개인데, 후지기는 매일반이야. 거기 동대문이랑 서대문이랑. 짜증스럽게 후져요. 근데, 서대문구청이 우리에서 되게 가까운데도, 가끔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누구지? 뭐 구청장님의 은혜로?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구청장이 개판을 죽이나, 재무부 장관이 개판을 죽이나, 경찰청장이 개판을 죽이나, 대통령을 욕하죠. 그죠?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야.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영주님을, 백장님을 욕하지, 왕을 욕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저기 외놈들에게 도륙을 당한 백성들이, 선조 이 자식 말이야. 정치 똑바로 안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지 동네 그 현감을 욕하지 않았겠죠. 벌써 우리는 1500년대에 벌써 왕이 똑똑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다. 이걸 봐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강해.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돼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그 남부지방의 부르고뉴 이런데 와인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파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가 물을 한 모금 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서 왔느냐? 파리인데요. 물 확 찌끄러버려. 우리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내가 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사람이야. 전라도 놈들이라면 가라 마셔도 시원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물 한 모금 주시죠. 그러면 저 새끼 가라 마셔도 시원찮지만 일단 물은 줘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왜? 오래도록 분리된 나라로 살았어요. 오래도록. 통일된 국가를 이룬 게 루이 16세 있잖아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야 그 무렵에야 1700년대 들어서야 우리가 프랑스 국가다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에서 왕을 죽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를 쳐들어올라 그럴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국가가 라 마르세이지잖아요. 그 프랑스 국가의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가서 모가지를 따버리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처럼 동해물과 이게 밝고 이게 건전한 노래가 아니에요. 애들이 무지하게 심한 가사에 목을 따버리라는 등 뭐 빨대를 꽂아버리자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그게 있어. 그 오랜 동안. 그러니까 통일된 통일 국민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요 상태에서 중세에서 지내다가. 이 상태에서 지내다가 요런 영주들이나 기사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각기 세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요때 들어서면 많은 여기 지금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 있잖아요.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냥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규모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영주들이나 이 기사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왕은 왕대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또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창싸움하던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화약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성벽도 무너져 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1789년 프랑스 혁명이니까 지금 1700년대까지 1500년대 1700년대 200년 동안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글보글보글보글 끌어오르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텍스트들이에요. 지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얘기하느냐? 이 시대 배경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몇몇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갔던 것처럼 해외로도 나가고 유럽에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와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 이게 바로 유럽 근대의 모습이에요. 유럽 근대 그러면 자 합리지역으로 나라를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복잡 아주 다단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뭉쳐져 있던 시대다. 이게 유럽의 근대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와중에 제일 후진 국가 통일 국민국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던 나라가 이탈리아고 바로 그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쓰여진 텍스트가 바로 군주론이에요. 유럽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 타임에서 제가 이게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요거는 바로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 있죠. 요거를 근대 세계사에 대해서 아주 이게 제일 압축적으로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이거는 재미삼아서 읽어보시오.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요거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150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근대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책. 그 다음에 이거는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책. 이건 제가 번역한 건데 책을 강매하려 한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사갖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사갖고 오신 분들에게는 칭찬을 아낌없이 맛있는 빵도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 요거는 마키아벨리 시대에 딱 국한지어갖고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좁게 보면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 요것을 권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합시다.